girl. Oh, I don't know, I don't know what to do. 내게 보내오는 sign. 느낌이 맞아버린 걸까? I think we got this party started. 한순간 멈춰버린 너와의 시간. 너를 봐, 나를 봐, 우릴 봐. Oh, I just wanna be with you, girl. 말로 구현 못할 저 자연적인 너. You